혹시 그런 적 있니? 문득 너도 모르게 사랑했었던 우리 그때로 돌아가는 그런 날, 자꾸 나도 몰래 네 모습이 떠올라 고개를 접었지만 이제 내가 싫다고 우리 그만하자는 말만 남기고 돌아섰던 건 정말 진심인 거니? 괜한 자존심에 아무것도 묻지 못했던 내가 참 미워지는 날, 하나만 물어도 되겠니? 그땐 널 안았다면 우린 남이 아닌 우리가 됐을까? 단 한 번이라도 날 돌아봐줘요. 날 잊지 말아요. 모든 걸 돌리기엔 늦은 건가요? 우린 그토록 사랑했던 우리잖아요. 먼저 다가가 보고 싶었다고 말하고 싶은데 말처럼 내 맘이 그게 안 돼. 오늘따라 유난히 이런 내가 참 미워지네요. 하는 일 얼마나 지났을까? 혼자 아무리 미워해봐도 제자리 걸음이라 아무 의미 없는 하루를 또 살아갈 테죠. 이런 날 미워하면서 정말 아무렇지 않다고 그래 괜찮을 거란 말로 속이고 또 속여보지만 단 한 번이라도 날 돌아봐줘요. 날 잊지 말아요. 모든 걸 돌리기엔 늦은 건가? 바보 같은 나를 더 미워할게요. 너무 아름답던 우리 지난 추억이 언젠가 모두 떠나겠지만 정말 고마웠어요. 헛된 바람마저도 하루를 난 이런 내가 참 미워지네.